매일 뭐해 어디야 밥은 잘 자 baby 자기 여보 보고 싶어 다 부질없어 You got me like 이건 아무 감정 없는 love story 어떤 설렘도 어떤 의미도 내게 미안하지만 I'm not sorry 원래부터 나 Bitch 나는 solo 내게 미안하지만 I'm not sorry 원래부터 나 Bitch 나는 solo Bitch 나는 solo I'm going solo la, la, la, la, la. I'm going solo 설렘 감동 뒤엔 이별 눈물 후회 그리움 홀로인 게 좋아 난 나다워야 하니까 자유로운 바람처럼 구름 위에 별들처럼 멀리 가고 싶어 밝게 빛나고 싶어 Now I'm